이 시간에는 놀이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의 딸들. 마음씨 아름다운 평양의 딸들, 전초선 마을들이 시집을 왔네. 군관이 아내 되어 새 살림 펴고, 생활이 꽃이 되어 향기 풍기네. 이 아름다운 평양의 딸들, 일섬씨 알뜰살뜰 평양의 딸들, 처서일 돕는 일에 수고도 많네. 고향집 누나처럼 정물 기울여 병사들 마음에도 꽃을 피우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병사들은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. 새각시로 물이 온 곳 고향을 떠나 주민 마을 새 집으로 주면서 병사들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. 아이 참 부끄러워 거기 숨겼어도 어쩐지 그 일은 어쩐지 그 일은 병사들이 돌아온 나치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려줬더니 구수한 포장국이 별맛이라며 병사들 나를 보고 어머니래요. 사랑하시는 병사들 어머니로 나는 살고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으뜸일세. 한 가지 생각을 해도 천 가지 일을 그래. 지는 우리 세상 사는 거란 힘들네. 이달 못이 힘들네.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으뜸일세. 주렁지는 행복은 우리의 것 받들어 번영하는 저국도 우리의 것 주인으로 산다네. 자랑하고 산다네. 세상의 으뜸일세. 다 같이 일을 하고 다 같이 잘 살아 누구나 심장으로 받드는 우리 나라 수령님이 세우셨네. 장군님이 이끄시네. 우리의 사회주의 세상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샛별. 이상으로 너리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